Oh, hey, oh, hey, oh, hey. 오늘 일 끝나고 뭐해? 고민 좀 하다가 보내. 지금쯤 정신 없겠지. I can't take it, I can't take it no more. 답장은 짧고 쓸게. 기잡은 개배워째 한 줄로 끝내야 돼. I can't take it, I can't take it no more. 네 주변엔 나 같은 건 몇 명쯤 더 있겠지만 나만큼은 안 될걸. I can't take it, I can't take it no more. 네가 아깝다면서 떠드는 네 친구들 귀 꽉 닫고 있어. I can't take it, I can't take it no more. I can't take it no more. Oh, oh, oh, oh, oh. I can't take it no more. I can't take it, I can't take it no more. I can't take it no more. Oh, oh, oh, oh. Hey, hey. I can't take it no more. No more. No more. No more. No more. I can't take it no more. 얼굴까지 덮여있는 이불. 사우나에 갇혀있는 기분. 언제까지 기다려 정답이 없는 널. 오늘이 아니면 될 것 같아. 지금이 아니면 미칠 것 같다가 더 끝내 용기를 못 내. 혼자서 만나고 이별을 해. 너에게 난 real friend 혹은 아는 애. 절대 티는 안 내지만 사실 너의 fan. 내가 막 안아버리면 넌 어떡할래. It's for you. Oh, you. 갑자기 다 사라진다면 그리워할까. 넌 oh, 넌 I ain't there no more. Hey. I can't take it no more. 나만큼 아련돼.